바람처럼 살아왔다. 나의 과거를 묻지를 마라. 험하고 험한 인생이었다. 후회였지만 눈물이 난다. 쓸쓸한 이 거리 난 너를 만났고 사랑을 알았고 꿈을 가졌다. 생명 다 바쳐 널 사랑하리라. 사나이 합평생 내 사랑 너를 위해. 묻지 마라 욕하지 마라. 사나이 순정이란다. 웃지 마라 욕하지 마라. 사나이 순정이란다. 구름처럼 살아왔다. 나의 과거를 묻지를 마라. 거칠고 거친 인생이었다. 후회였지만 눈물이 난다. 쓸쓸한 이 거리 난 너를 만났고 사랑을 알았고 꿈을 가졌다. 생명 다 바쳐 널 사랑하리라. 사나이 한평생 내 사랑 너를 위해. 묻지 마라 욕하지 마라.